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2주의를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129개의 문제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31문과 32문을 읽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문답입니다. 특히 29문에서 52문까지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처음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공부했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네 단어로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단어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설교할 때는 29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세주라 그렇게 부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답이 이거였죠.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네 단어로, 핵심 단어로 말한다고 했죠. 예수. 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두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문을 보시면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구원자.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뭐라 그런다고요? 메시아, 메시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기름 붓는다라는 말이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래서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르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직분자를 세우는 예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직분자는 세 개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집사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세울 때 뭘 하죠? 그렇죠. 안수를 하죠. 안수.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세울 때, 임직할 때 안수합니다. 다른 직분은 안수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뭘 한다고요? 기름을 붓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이 어떤 특별한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직분자를 세운다고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 새 직분을 세울 때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냥 입버릇처럼 이렇게 묶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일단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렇죠? 제 이름이 이부형이잖아요. 저를 이렇게 쓸 때 이부형 목사 이러죠. 그러면 이부형은 뭡니까? 제 이름이죠. 목사는 뭐예요? 제 직분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예수라 부르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예수가 좀 표현이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직분을 하신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부형 목사 하면 딱 구분이 되죠. 이부형은 이름, 목사는 직분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직분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직분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뭐가 중요하냐면 직분자를 세울 때 누가 직분자를 세우냐는 거예요. 누가 세우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 직분자를 어떤 방식으로 세우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직분자를 무슨 목적으로 세우느냐. 직분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가령 자, 예수님을 그 직분인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31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벌써 질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답을 보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제31문을 보면 벌써 누가 세우는지 어떻게 세우는지 무엇을 위해서 세우는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한 줄씩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줄의 답변을 보시면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첫 번째 답 왜냐하면 우리 그 한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뭘 얘기하죠? 누가 세웠고 어떻게 세웠느냐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세우셨습니까?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는가라는 질문이겠죠. 어떻게 세우셨는가? 자, 두 번째 그 아까 읽은 부분에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른다 그랬어요. 곧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세워졌는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심으로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인데 그분을 뭐라고 임명하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임명하셨는가? 성령으로 붙듯 하셨, 그러니까 그 기름 붓듯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어 그 직분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직분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누구를 세우죠? 일곱 집사를 세우죠. 그게 안수 집사예요. 집사를 세요. 그때 그 집사들이 어떻다라고 그래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웁니다. 직분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붓는 거는 지금 막 성령을 막 이렇게 기름 붓듯이 붓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성령으로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실 때 그 성령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자라고 한다면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이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심으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본문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성취된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는가? 주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기름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자녀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활동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신 직분, 바로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세웠는가?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두 번째,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 번째 뭐죠?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는 거예요? 이 직분,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하는 행위라고요? 세 사람,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직분 있죠. 뭡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오늘 그 보통 뭐라 그랬어요? 보통은 한 사람이 한 직임을, 한 직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독특한 점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받으신 분이요, 모두 행하신 분이라는 점이에요. 가령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책망을 받고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까? 뭐 해서요? 그렇죠.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왕인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서 직임을 받았으면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심한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하여 받게 되죠.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또 왕도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 교육을 할 때 뭐 했습니까? 목사의 직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구약식으로 말하면 선지자의 직임과 같은 거예요. 장로의 직임은 뭐죠? 장로의 직분은 성도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역할 누가 합니까? 왕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 왕이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재정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하죠. 어떤 겁니까?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은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행하시는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메시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세 가지 직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분이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잘 보여주셨어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인가요? 예,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선지자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졌던 경륜과 뜻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길인데 핵심어만 딱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큰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장 크신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계시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큰 선지자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큰 선지자라는 말은요, 보통의 선지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릅니까? 여느 선지자들, 뭐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여느 선지자들과 다른 것은 보통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리고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죠. 이 예언자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예언은 뭐죠? 보통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언하면 여러분 어떤 얘기 생각이 드세요? 예언의 은사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여러분 뭐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예언하면 뭐예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을 할 때 지금 예수님이 큰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 그 한자어로 예언이라는 단어의 예자를 여러분 보시면요. 그 예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자를 쓰시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거기서 예자는 미리 말하다는 예자를 쓰지 않고요. 대신해서 전달하다라는 예자를 씁니다. 한자어가.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은 앞에 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고 대신 전달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을 예언자의 예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예보라고 그러죠. 예보가 뭡니까?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예요. 일기 그 날씨를 전달 그때 예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foretelling 한다고 그래요. 예언자는 foretelling은 미리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foretelling이에요. 근데 그 예언자라고 할 때는 foretelling이라고 그래요. forth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뜻이 앞으로. 앞으로라는 건 미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받은 것을 앞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영어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 한자어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는 예언하면 뭘 생각하냐면 미리 예언하는 예언하면 벌써 예언의 은사하면 뭐 바로 뭐가 가요? 점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점치는 거. 그죠? 점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저 토론토에 있을 때도 어느 영어만 사모님이 계셔서 자꾸 점치러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거기 가셨다는 말을 들고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흥분을 해서.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에.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을 전혀 그런 의미가 없냐? 있어요. 예언자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전달하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받은 걸 전달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앞으로 될 일들에 관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걸 전달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냐면 자꾸 미래 일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점치고 싶은 거예요. 대비하려고. 잘 되나 안 되나 알고 싶은 거. 이게 다 사람의 그 호기심인데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빠진단 말이죠. 그러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가 왜 지금 빠져서 다른 데로 빠졌어요. 죄송해요. 여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전달하는 의미에서 대언자 그리고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진리세요. 당신 스스로 길이고 당신 스스로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곧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말은 이렇게 키가 이렇게 조금 더 크다는 게 아니라 비교가 안 되고 가장 크신 선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렇게 모세가 했던 말을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예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큰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큰 선지자이신데 큰 선지자로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계시해 주신다. 근데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신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감춰졌던 것인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인데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말 알죠? 미스테리하다 또 미스테리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이 무스테리온에서 나온 건데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비밀하면 뭡니까? 끝까지 감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감춰졌던 건데 드러난 것을 무스테리온 비밀이라 그래요. 근데 그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즉 큰 선지자로서 드러내셨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하나님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직분을 그리스도 곧 선지자로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이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자를 찾아가면 안 돼요. 이거는 사술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명하신 금하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았는데 그걸 찾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술에 속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누구 외에는요? 아들 외에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 그 계시를 깨닫고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은 누구십니까? 말씀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큰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직분, 그 역할은 무엇인가?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신다. 예, 앞에 그 있는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내용,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직임은 대제사장적인 직임이에요. 그런데 여느 대제사장이죠. 여기서 요 표현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를 말하자면 유일한 대제사장과 제물 그리고 간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이 과거의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대제사장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채울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왜 유일한 대제사장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 있죠.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그 레위 그 자손의 가문을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짐승으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피로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매년 반복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도 역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그 제물을 제물과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속죄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오늘 그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고 누구의 피로? 다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당신의 피로 속죄 제물이 친이 되심으로써 이 연호 제사장들은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피를 그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다른 여느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요. 9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2절, 14절, 28절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느 대제사장들은 염소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 말씀 뭐냐면요.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데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흠없는 그 피로 어찌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러한 직임을 감당하신 거고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역할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뭐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거기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세요. 영원한 왕. 자,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거기 그 질문 답을 보시면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겠어요? 영원한 왕.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다,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왕. 여러분, 보통의 왕과 다른 왕이죠. 보통의 왕은요, 그 권력과 지위로 다스리는데 예수님은 뭐로 다스린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나라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 부패하고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쫓겨난 밤낮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그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뭐라고요? 다스림과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기존에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수하의 노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삭스로 사망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 사단의 권세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신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귀신을 내쫓으시기도 하시고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그 사단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뭡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이 우리를 지배하죠. 뭐 마약 중독에 걸리면 마약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게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도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의 권세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왕으로서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그 사단의 다스림을 밀어내시고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을 찾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나귀를 타고 가시죠. 왜요?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그 왕은 겸손하고 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사단의 권세는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그 생명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3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 요한복음 넘겨주세요. 10장 28절 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다. 왜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붙잡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뺏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 직임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 누린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온전한 샬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된 부르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역할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